4점 우리가 헤어져 온지 거짓말 같은 시간들 아닐 거야 아니라는 혼잣말 방 안에 채워진 추억 우리 꿈결 같았던 시간은 끝난 거야 끝났다고 울어 바람이 부는 듯이 내게 숨겨진 채 떨궈진 채